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금 마련 회의였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차를 두 대 이상 가진 사람은 그중 한 대를 기증합시다. 이 제안은 가결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차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 말을 두 필 이상 가진 사람도 한 마리를 기증합시다. 이 제안 역시 가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거라고는 닭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를 내겠습니다. 닭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한 마리씩 기증합시다. 하지만 이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그 제안자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을에서 마차나 말을 둘 이상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닭은 대부분 두 마리 이상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3일 하늘이 열렸던 날에 생각해본 욕심에 관한 우화였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 버리죠. 전남 천안 신당동의 박수미 씨 잘 들으셨어요. 오병철 감독의 영화죠. 숲속의 방 중에 삽입된 퀸의 노래 Love of My Life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디 쉬운 건가요? 제가 구호처럼 외쳤지만 저도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늘 마음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도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목소리가 혹시 편하지 않게 들려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용두 1동의 임준희 씨가 저보고 밤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는데요. 밤일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네요. 밤일은 밤일이에요. 그렇죠? 자, 밤일을 저뿐만이 아니라 홍동식 PD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부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밤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누나 추석 잘 치셨습니까? 돈배기도 많이 드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 걸렸습니다. 저는 돈배기를 참 좋아해요. 특히 저희 외갓집 돈배기는 일품이에요. 다른 집 돈배기는 좀 짜운 데 비해 저희 외갓집 돈배기는 아주 달싹해요. 누나도 돈배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혹시 누나 돈배기라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대구에서 손원기 군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읽은 문장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돈배기가 뭔지 일단 모르겠고요. 짜운데라는 말이 참 재밌었고요. 달싹하다라는 건 뭡니까? 달짝지근하다라는 뜻인가요? 참 그 돈배기 좀 먹고 싶네요. 어떤 음식인지. 경상도에서만 먹는 그런 음식인가 봐요. 그쵸? 자, 손원기 학생 그리고 돈배기를 드시는 경상도 분들 그 밖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재미있는 음악 경쾌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음악들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라.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그것은 악마의 옷자락.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취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컬러 오브 나이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컬러 오브 나이 홀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스낵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라.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나 너를 사랑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에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증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지.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난 그 향기를 꿈꿔왔다. 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냉동건조 커피 맥스웰 블루웹. 그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웹.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퍼커션. 스트링스. 윈드. 워드스. Yeah, you see her sitting there across the way. She don't got a lot to say, but there's something about her. And you don't know why, but you're dying to try. You wanna kiss the girl. Yes, you want her. Look at her, you know you do. Possible she wants you to. There is one way to ask her. It don't take a word, not a single word. Go on and kiss the girl. Sing with me now. Sha-la-la-la-la-la, by your mind. Look like the boy too shy. Ain't gonna kiss the girl. Sha-la-la-la-la-la, ain't that sad. Ain't it a shame? Too bad. Ain't gonna miss the girl. Until you kiss the girl. Sha-la-la-la-la-la, don't be scared. You got the moves prepared. Go on and kiss the girl. Sha-la-la-la-la-la, don't stop now. Don't try to hide it. How you wanna kiss the girl? Sha-la-la-la-la-la, float along and listen to the song. Listen, say kiss the girl. Sha-la-la-la-la, the music is there. You gotta kiss the girl. Why don't you wanna kiss the girl? Come on, gotta kiss the girl. Go on and kiss the girl. 언제 들어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곡이죠. 인어공주 중에서 Kiss the Girl 띄워드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낭만, 모험, 감동 이런 것들을 주는 만화의 세계. 하지만 만화영화는 이제 어린이들만의 전유물 아니죠. 만화영화를 보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고 또 이 어른들이 또다시 어린아이들과 함께 만화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모험을, 또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과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굉장히 진부한 표현 같은데요. 여하튼 이런 헐리우드 만화 영화의 주제가들 모아봤습니다. 미키마우스에서 최근에 라이온킹이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해온 헐리우드 만화 영화. 참 좋은 노래들도 많았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만화 영화죠. 피노키오의 주제가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오늘은 린다 론스타드가 부릅니다. 학교 영어클럽 이지의 선배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대전여고의 민선양. 아, 이 이지는 제 귀에 익네요. 저번에 대전에 승림양도 이 이지 멤버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피노키오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귀뚜라미 지미 크리켓이었던가요? 그 이름이 그 친구가 부른 노래죠. When You Wish Upon a Star였습니다. 그 귀뚜라미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즘 보니까 무슨 보일러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자, 초기 만화 영화의 아버지는 J.S. 블랙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사 만화가면서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는데 1906년에 유머러스 Faces of Funny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바로 이 영화가 만화 영화의 세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디즈니사는 Steamboat Willie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최초로 음악과 효과음이 삽입된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 뒤에 디즈니는 1929년 Skeleton Dance와 Silly Symphony 같은 만화 단편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 만화 영화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해 나갔죠. 이 시리즈 Silly Symphony 중에 한 편인 Three Little Pigs, 그 아기 돼지 삼형제죠. 어렸을 때 참 많이들 봤는데 Three Little Pigs는 주제가가 크게 히트했었어요. 이 Three Little Pigs의 주제가 덕분에 디즈니는 만화와 노래의 조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Silly Symphony 시리즈 중에서 Three Little Pigs의 주제곡 한번 들어보죠. Who Afraid of the Big Bad Wolf? 누가 그 커다란 나쁜 늑대를 두려워하랴? 기억나시죠? 들어보세요. G 사형제, 큰형은 지푸라기로 오두막을 짓고 둘째 형은 나무로 오두막을 짓고 근데 막내가 아주 똑똑하게 벽돌로 땀 뻘뻘 흘리면서 오두막을 지어서 결국은 늑대를 잡죠. 3 Little Pigs 중에서 Who's Afraid of the Big Bad Wolf 들으셨습니다. 자, 이 3 Little Pigs가 들어있는 시리즈 Silly Symphony에 힘입어서 디즈니는 1937년에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를 제작합니다. 백설공주죠. 이 백설공주가 디즈니에서 제작한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원작에는 근데 원래 그 일곱 난장이의 각각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디즈니가 만화로 옮기면서 일곱 난쟁이들에게 전부 아주 자신만의 성격을 부여하죠. 그리고 이게 재미를 더해서 영화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뒤에 디즈니는 피노키오, 판타시아, 아기 코끼리 덤보, 아기 사슴 밤비 뭐 이런 만화영화로 디즈니 신화를 만들어냈고요. 아, 이런 만화영화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나네요. 확실히 우리는 어린 시절을 헐리우드 만화영화에 참 물들어 지낸 것 같아요. 디즈니가 만든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 백설공주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원송. 성북구 삼선동의 김문정 씨, 동생 세호 씨와 같이 듣길 괜찮은 곡 아니었나 생각 들었는데요. 원송, 백설공주, 만화영화 백설공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노래는 백설공주의 왕자님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디즈니에서 활약한 작사, 작곡 콤비 모레이와 처칠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 디즈니사는 영화음악사의 길이 남은 명작 한 편을 만듭니다. 판타지아. 이 영화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정말 화제였죠. 이 판타지아에서 바흐, 베토벤, 차이콥스키 같은 그 클래식과 영상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말하자면 만화영화의 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뒤 44년부터는 만화와 실사를 합성시킨 새로운 만화영화가 등장했습니다. 이 만화와 실사의 합성은 3인의 기사라는 영화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요. 그 뒤에 메리 포핀스, Song of the South, 그리고 최근에 Who Framed Roger Rabbit,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또 Cool World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는요, 제가 로버트 태권브이 말고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였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영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곡은 너무나 흥겨워서 영화를 보고 온 뒤에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른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요. 춤춤추리 뉴 크리스티 민스트럴스가 부릅니다. A chimney sweeps on the bottommost rung. Though I spend my time in the ashes and smoke, in this whole wide world there's no happier bloke. Chim-chimmity, chim-chimmity, chim-chim-chiree. A chimney sweeps lucky as lucky can be. Chim-chimmity, chim-chimmity, chim-chim-chiroo. Good luck will rub off when I shake hands. There's many a time when I embark on a perilous climb. I'm where the smoke smoke is all billowed and curled. Twixt pavement and stars is a chimney sweet world.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rree. A chimney sweet muggy as muggy can b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rree. Good luck will roll off when I shake hands with you. Gables and rooftops become Taj Mahals, and blimey, the chimneys are great Chinese walls. The pillars of Hercules loom left and right, the Sphinx, the Acropolis, ooh, what a sight. 경기도 남양주군 퇴교면에 김수라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춤춤추리 영화 메리 포핀스 중에서 유 크리스티 민스트럴스가 불렀습니다. 자, 디즈니사는 계속해서 그 뒤로도 만화 영화로 신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1966년 디즈니가 사망한 뒤부터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죠. 미국의 만화 영화 역시 이 디즈니사와 그 운명을 같이 했고요. 그 뒤에 80년대는 일본 만화 영화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붉은 돼지, 나의 이웃 토토로, 바람계곡 나우시카. 여러분들도 이 제목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작품들을 발표한 미야자와 슝은 80년대 최고의 만화 영화 작가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었고요. 또 87년에는 만화 영화 아키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참 독특한 제작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녹음 후 촬영이라는 새로운 만화 영화 제작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만화로 일단 대강의 스토리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한 다음에 이 촬영된 비디오에 성우가 더빙을 하고 그 뒤에 성우의 목소리에 맞춰서 만화 인물의 동작을 재구성하는, 그래서 촬영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만화영화 아키라는 현실과 가장 비슷한 인물의 동작을 만들어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만화영화 아키라는 국내에는 태풍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자, 일본 만화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제가를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시는 곡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의 강성천 씨, 강호준 씨, 한승욱 씨 듣고 계시죠? 천년 여왕의 주제가 엔젤 퀸 띄워드립니다. 아. 일본 만화 천년 여왕 중에서 엔젤 킨 띄워드렸습니다. 천재적인 헐리우드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도 역시 만화 영화를 제작했었습니다. 바로 An American Tale인데요. 우리 제목이 뭐죠? 우리 비디오 제목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피블의 모험이군요. 예, 맞아요. 피블의 모험. 자, 근데 이 영화는 러시아의 생쥐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겪는 그 미국 이민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특히 주제곡이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Somewhere Out There는 당시에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말고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역시 만화 영화에 아주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금시초문이시죠? 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영화사를 직접 설립해서 많은 만화 영화들을 전 세계에 배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량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하네요. 참 우리나라가 그 만화 영화 제작 기술은 뛰어난데 아직 그 상업화시키는 그런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장편 만화 영화의 시대가 열리죠. 이달 말에 개봉되는 영화 블루시걸. 비록 성인 만화 영화라고 하긴 하지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만화 영화 An American Tale, 히브리 모음 중에서 Somewhere Out There 띄워드립니다. 꼬마들이 열심히 불렀습니다. Somewhere Out There. 만화영화 An American Tale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디즈니사는 한동안은 그 옛날의 영화를 누리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87년에 인어공주로 새롭게 부활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 인어공주는 바로 디즈니 신화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인격이었는데요. 특히 인어공주는 만화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제작 방식 때문인데요. 그 예전에는 만화영화들은 만화가가 하나씩 하나씩 직접 그 손으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어공주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그려가는 아주 새로운 제작 방식을 사용했죠. 그 덕분에 인물의 생동감 또 영상미가 더 뛰어날 수 있었고요. 인어공주를 필두로 해서 미녀와 야수, 알라딘, 그리고 라이언 킹의 이르기까지 디즈니 만화 영화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요. 또 새로운 그런 길을 튼 셈이죠. 지난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 들어보죠. 하이텔로 이세근 씨, 또 강릉의 하늘이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피버 브라이슨과 레시나 베리 노래하는 A Whole New World.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는 친구의 모습에서 믿음이라는 커다란 힘을 느낀다고 하셨네요.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이미금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를 받으실 분은요. 저희 주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8이라고 아주 정확히 쓰신 대구 수성구 파동의 서영무 씨께 보내드립니다. 오랜만에 편지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부천의 진선 씨 친구 원석이 난숙이와 함께하고 계시겠죠? 부산 영도구 동삼일동의 고호경 씨도 함께해 주십시오. 하이틀의 송대기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리얼리티 바이트 중에서 U2의 노래 All I Want Is You.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이랍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You say you want diamonds and a ring of gold. You say you want your story to remain untold, but all the promises we mad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went on. Last with me.